조금덜 대책 없는 라디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조금덜 대책 없는 라디오가 좀 이거 시험 방송 두 번째잖아요, 오늘. 예. 그래서 다음 그 라디오 때는 소소한 라디오로 소소 SOSO 한 라디오로 네, 만나볼 텐데 어쨌든 시험 방송 두 번째 대책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 오늘까지는 조금 덜 대책 없는 라디오 예, 두 번째 이야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박감성 씨? 예 저는 예 아주 바쁘게 지냈는데 역시 학업에 밀린 일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해방된 예, 지금 예, 소울풀하고 있습니다. 괜찮네. 예. 난 계속 바빴어. 앞으로도 계속 바쁠 거야. 우리의 술꾼. 아 술을 못 먹었네. 아 뭐 요번에 축제했었잖아요. 그래요. 축제했죠. 그렇죠. 축제에서 그 과가 요리과니까 요리했어요 요리. 오늘의 주제는 축제입니다. 축제. 축제. 네, 축제나 혹은 네, 축제나 혹은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저번에 뭐 얘기하니까 성년의 날을 있다 그러고 이번에 뭐 다음 주에 간동대학교 축제겠죠. 예, 그렇죠. 영동대학교 영동 전문대학교는 저번 주에 했고 뭐 근방에 있는 강릉대학교도 그 저번 주에 했고 이 같이 했죠, 오늘 같이. 같은 경우는 그 강원도립대학교 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엊그저께부터 뭐 했다고는 하는데 그냥 버스 타고 오면서 지나가서 소식이 봤어요. 여기까지 안 왔네. 그렇죠, 그렇죠. 한창 대학가들 이제 떠들썩했을 법한. 근데 축제란 게 술밖에 안 먹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아 그렇지만은 않아요. 공연도 하잖아요. 공연 보고. 뭐 학교 때 뭐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줘요. 거의 이제 축제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이제 술이 주가 되긴 하긴 하지만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뭐 친구들의 그 막 숨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또 축제의 한 묘미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의 숨어 있는 묘미를 본다. 네. 그리고 또 숨어 있는 친구들을 볼 수도 있죠. 나는 킹카나 킹카 뽑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대에서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 같아. 아 정말? 예. 네. 그런 애들이 있어? 네, 괜찮더라고. 내가 영동대 이제 지난 주에 그 명주 씨네 축제를 놀러 갔는데 넌 왜 안 불러? 아니 우연히 갔어요. 그냥 왔어. 지금 왔어. 공연 차 이렇게 뭐 응원하러 갔는데 삐질 뻔했어. 근데 와 12명의 킹카가 정말 나는 연예인들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예. 오 영동 전문대 그렇게 인물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 계속 조리를 해가지고 못 봤어. 못 봤다고? 밖에를 못 나가서 둘째 날인가? 인물은 뭐 있겠지 어디.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 평상시에는 건물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나오는 거지. 설마 공부한다 이건 아니겠지. 공부보다는 그러니까 그치 이게 같은 학교더라도 마주칠 일이 없으면 마주칠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동 전문대에는 킹카가 많다. 퀸카. 여자가 이쁜 퀸카. 사람이 많다라는 거지. 예. 연예인 같은. 연예인 같다. 그럼 혹은 그때 봤던 여자는 연예인 중에 비한다면 누구? 지금 누구를 잠시만요. 생각을 해봐. 너무 많았어? 생각을. 네, 콜. 네, 뭐 지금 명주 지금 인기쟁이야? 저는 보고. 일단은 연예인은 아닌데 그 K-pop 스타에 K-pop 스타 이하이 씨 닮은 분 있는 것 같고 무섭잖아 이하이. 무섭지만 이제 뭐지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아무튼 좀 더 화려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을 비하는 게 아니고 뭐 누구를 닮았다고 칭하기는 좀 그렇고. 네, 오케이, 본 오케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동 전문대학교에는 이 아이가 있다. 이 아이가 있다. 아, 노래도 잘하더라고. 축제. 그럼 되게 축제하면 뭐 다른 무대도 볼 수 있지만 이 학교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 난 얼마 전에 간동대학교에 아이유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그 뭐야 베이스 홍보 조건이었다 그러더라고. 페이크였다고 페이크. 항상 그런 식이죠. 나도 들었는데 기대 많이 했는데 나는 불발됐다고 협상이 안 됐다 이렇게 들었어. 근데 맡으면 참 하긴 축제인데 지방이 있다 보니까 그 연예인이 오는 거 좀 관심 많이 가지 갈 수밖에 없겠지. 계속 오면 좋고. 근데 그게 뭐야 축제 연예인 부르는 게 다 돈이잖아. 그치. 근데 그 유명한 사람 부르면 그만큼 돈이 나가고 축제 내용을 못 채우지 않나? 그렇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등록금에서 내는 그 부분에 좀 약간 그거기 때문에 그렇지? 학생회비 이런 거 학생회비나 뭐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 위주로 그렇게 뭐 예. 많이 맞추는 것이 예, 맞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근데 이 학생 회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나? 아, 더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있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좀 더 유명하고 보고 싶은 연예인이 오면 더 좋겠지. 또 영향을 받잖아. 그만큼 또 다른 그 외부인도 많이 오니까. 그렇지. 뭔가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래 그걸? 그거라 그래? 그거라 그래.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거라는 거. 그러면 그 뭐야 축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아니면 뭐 축제 때 뭐 하는 거 있어 그냥 이는? 그 박감성. 저는 우연히 뭐 하는 건 없어요. 하는 건 없는데 지난주 이제 영동대 축제 때 우연히 그 친구들 응원을 갔다가 공연을 같이 올라가게 된 예, 그런 사연. 그 이번 축제는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뭐 친구들 응원하러 이렇게 막 쫓아다닐 것 같아요. 네. 비보이 비보이 비보이 출신 출신 감성? 출신이라기보다 아. 그냥 연습생. 연습생. 아주 와, 엄청나지 박감성 씨. 엄청나다뇨 이 사람이. 엄청나. 네, 진유 씨도 만만치 않아요. 아, 나는 은퇴했지. 은퇴했어요. 저는 비보이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럼 음악계를 뒤쫓고 다니. 솔직히 비보이라고 하기도 좀 뭐해. 그러니까 이게 막 몇 년 춘 것도 아니고. 나도 그렇죠 뭐. 그렇지. 그러면 노래 뭐 들을까? 노래. 예, 준비하신 거 있나요? 뭐 아까 페스티벌 얘기할래 들어볼까 하고 있는데 이게 엄정화 거였지? 엄정화 누나? 아줌마? 누나. 아니 누나지 누나.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어. 맞아 우리 라디오를 듣고 피드백이 또 왔어. 왔는데 두 분의 목소리가 참 편안하고 좋다고. 이런 완전 편안하지. 정말 감사한 말씀을 그분한테 한번 감사의 말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뵙고 싶네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페스티벌 나갑니다. 페스티벌. 와 와우 와 축제 분위기가 훨씬 느껴졌나요? 아 난 전혀 못 느꼈는데. 아 나도 사실.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이 노래 그렇지? 좀 어리신 분들. 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가? 이 노래 정도는? 익숙한가? 어느 행사장이라도 좀 자주 들리는 노래인 것 같은데. 근데 또 기념일 축제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강릉에서 얼마 있으면 또 단오제 열리죠. 얼마나 남았지? 한 4주 안 남았나? 한 예. 네. 그거는 또 우리 국민의 축제 아니야. 어떤 그 뭐야 문화유산 아닌데? 아 단오제. 6월 중순 10일 정도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예,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참여를 하면 좋겠어요. 거기서도 뭐 다양한 볼거리가 많잖아요. 뭐라 그러지? 거기 뭐 젊은이들의 끼라든지 아니면 뭐 그 뭐 사투리 방언이라든지 뭐 좀 등등 해서 뭐 가장 이제 단오제 핵심적인 이제 굿 하는 것 단오굿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우리 단오제 그 홍보위원 홍보대상가요? 아, 그렇구나. 단오제. 네. 난 단오제가 그렇게 재밌는 행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쨌든 모이는데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매번 똑같은 걸 하고 막 이러니까 좀 뭔가 새로운 걸 조금 더 곁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 아직 그 강릉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매번 하잖아. 모든 거. 처음엔 재밌었겠지. 외국인들 오면은 외지인들 오시면 하지만 거의 래퍼들하고 비슷하지. 솔직히 막 그 뭐야 식당 같은 것도 뭐 선프라이즈에서 왔다 하고 뭐 똑같은 뭐 농협 뭐 먹거리가. 그냥 똑같이 만들어져 있고 똑같은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맞아. 매년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점점 맞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살 먹으면서 좀 이렇게 계속 가게 끄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 단오제 가고 싶다. 열고 있으면 한 번쯤 들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상 가면 또 할 건 없고 뭐 다녀오시죠. 지금 명주 친구가 온대. 아 친구가 온다고? 우리 대체 뭐야 게스트인가요? 게스트 이렇게 딱 땡기시죠. 게스트 땡겨주시죠. 그대로 당겨주시죠. 예. 아, 오케이. 시험방송 2회차만에 야 벌써 이런 게스트 팬이 늘어가고 있는데. 네 저기 의자가 있습니다. 큐브. 야 바로 등장하시는. 네 안녕하신가요. 네 넌 이제 게스트야. 네. 아무튼 지금 명주의 뭐야 우리 명주당의 친구분이 오셨어요. 여기 앉아. 네 저기 앉아주시고요. 네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소개를 자, 명주 씨 마이크를 좀. 아, 예. 이 친구는 네 저의 친구인데 영호인데 네 그 별명을 영보라고 해서 애가 좀 보너스 같은 그런 애. 그래서 영포 보너스. 영포. 자 마이크. 영포 빨리 인사 좀 해. 마이크 빨리 들려주셔 이렇게. 들려까지 주셨는데. 네. 자 얘기해 주시죠. 안 돼.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서 왔냐고. 집에서 오셨나요? 집에. 아, 지금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시는데. 어쨌든 집에서 뭐, 왔는데. 조만간 뭐 이게 듣다 보면 참여하고 싶어질 거예요. 네. 맞아. 집에서 왔대요. 집에서. 네. 집에서 뭐 오늘 쉬는 날이잖아. 야 뭐 타고 왔냐? 걸어 가지고. 마이크를 집에... 대고 하시는 게 그래. 집에서 왔대. 아니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 넘어. 아무튼 우리 어디 얘기하고 있지? 정말 서서해. 딱 좋은데. 좋네요. 지금 방금 네. 이게 녹음이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뭔가 컴퓨터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진행되고 있나요? 아, 그럼요. 오케이. 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잠깐의 오류가 있어서 잠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진 촬영하셔도 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김영호 씨. 아 영호 씨. 예. 와서 사진 찍고 있네 얘는. 목소리를 들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예, 몇 안 되는 청취자들에게. 이로 팬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 뭐야 기념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볼까? 그 나는 성년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난 딱히 뭐 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학교에서는 그 장미꽃을 막 준다 그러잖아. 뭐 받은 것도 없고. 보통 학교에서도 보니까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 위주로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년의 날이 21살 때 아니야? 그러니까 네, 21살 5월 몇째 주 월요일? 근데 군대 있었네. 아 아니죠. 어? 내가 성년의 날이 지나고 군대를 갔는데. 아 내가 22에 왔구나. 아 그러면은 그렇네. 뭐였지나 21살 때? 학교에서 없구나 맞아. 학교에서 술 마셨나요? 술 주당. 아 그날 술 먹었을걸 그럼. 아, 병주당님. 술 먹었을 걸 병주당님. 맞아 그, 맞아. 저는 롤링 페이퍼를 받은 기억은 나요. 그때 동아리를 이제 동아리 멤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롤링 페이퍼 그러니까 후배나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동갑년생 친구들한테 같은 성년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게 막 롤링 페이퍼를 끄적끄적 해가지고는 빼곡하게 주더라고요. 아직까지 집에 있을 거예요. 맞아. 그 내가 기념일 해가지고 얘기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러면 100일, 200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요즘엔 되게 많잖아.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어떤 빼빼로데이도 있고 그 달마다 있는 데이들을 다 챙기는지 아니면 그런 거 나도 물어보고 싶고 나 같은 경우는 잘 안 챙겨. 잘 안 챙기고 그냥 평소에 그냥 이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기념일 때는 풀로 안 챙기게 되는데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 나는 100일 정도? 는 챙길 것 같아. 챙겼고 그 다음에 1년은 안 됐으니까 1년 넘어 사귀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1년 정도? 100일 1년 연 횟수 정도는 챙길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 기념일을 100일 200일 챙겼었어요. 100일 200일 300일 뭐 이렇게 100단위로 올라가는 기념일들은 항상 챙겼었는데 저도 이제 그 기간이 오래 만난 사람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뭐 만나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 챙기는 것보다는 진유 씨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평상시에 평상시에 그냥 뭔가를 준비를 하는 아무 이유 없이 기념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너한테 어울릴 것 같은 뭐 이런 선물 그런 거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기간이 오래 만날수록 약간의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가장 처음 만난 연인들은 100일, 200일 뭐 이런 거 챙기는 거는 사람에 따라? 근데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이제 그 연애에 대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챙기는 거에 대해서 좀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정말 사귀는 날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뭐 투투데이 뭐 이런 것도 막 챙기고 막 그렇지만 지금은 뭐 챙기지 어떻게 챙겨나. 그렇죠. 다 챙기지 나이를 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내 이대화를 이모랑 했어. 이모랑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외갓집에 갔는데 이모랑 얘기하다가 뭐 그 친척 동생이 여자애가 있는데 여자애 남자친구가 뭐 안 챙겨주고 그냥 그거 챙길 바에 그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런 걸 챙길 바에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데이트하고 말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대. 근데 이모의 관점에서는 그게 핑계다. 능력이 안 되니까 하는 핑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모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매번 못 챙겨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데이트를 뭐 하는 어떤 밥을 그러니까 근데 또 생각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모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어, 그 데이를 안 챙기고 어떤 데이트를 하자고 했잖아. 근데 데이트는 맨날 같은 밥 먹고 데이트를 하는 게 계속 하는 것들인데 그 기념일을 안 챙겨보면 버리면 재미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아... 이모의 왈은. 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원래 안 챙기던 사람,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아 여자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어... 막 해볼까. 이제부터 아, 그 빨리 뭔가 빨리 만나. 뭔가 나도 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표현을 계속 어...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어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어, 듣고 계시나요? 예. 진유가 그렇답니다. 아, 네. 그 버스 어서, 안에 그녀. 어서 연락을 주세요. 아, 버스 안에 그녀. 그렇지, 그렇지. 버스 안에 그녀는 네. 뭐 어서 연락 오길 바랍니다. 만날 일이 없지. 라디오를 듣고 계시나요? 언젠가 버스를 탔는데 그분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우리 그 영호 씨가 지금 이제 헤드셋을 끼우고 네. 라디오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엄마, 한마디 해줘요. 조만간 마이크를. 오, 타이밍 굿인데요. 마이크보다는 지금 전화가 오네. 여기서 봐도 돼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아, 그랬지. 맞아. 어, 그렇죠. 맞아. 그럼 기념일에 받았던 자신의 제일 기억에 남는 그렇지. 아, 기억에 남는. 네. 오케이. 기억에 남는 거? 어. 글쎄. 나는 얼마 전에 그 생일날에 그 우리 과에 그 동생이 어떤 거 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선물이랑 편지를 준 거야. 참 너무 고맙고 아 되게 그랬어. 너무 고맙더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오랜 기간 본 친구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학교 복학하면서 알게 되면서. 친해진 친구인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 써준다니. 다른 동생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 그 기억 남네. 선물하니까 어, 그 친구 생각나. 아, 선물이랑 근데 선물 저는 뭐 어떻게 딱히 뭐를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냥 지나고 봤을 때 그 물건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 뭐 그때 당시에 어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편지도 아직 있거든. 아, 그래? 근데 그거를 가끔 읽어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하나하나 꼽기보다는 그냥 그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사실 그 선물보다는 사람이지. 예. 사람이 기억 남는 거니까. 누가 어쨌든 이모의 왈은 재미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어. 아, 참 중요해. 이 라디오에서도 가장 중요해. 재미야. 그래. 저번 주 재미없었다고. 어, 저번 주 그래. 어땠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녹음을 하고 들었잖아. 어쨌든 비록 실험 방송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형식 그대로 아마 갈 텐데 어 명주 같은 경우는 아까 난 재미없었어. 내가 듣기 나 할 때는 재밌었는데 듣기에는 한 40분 9시 40분 정도까지. 저기요 방해하지 마시고 저 뒤에 가서 얘기하세요. 저기 가만 있어봐. 뭐 어디까지 얘기했어? 야 아 저 어. 진짜 어 그 어쨌든 그니까 직접 하고 녹음하고 있을 때는 재밌었는데 그래. 듣고 나니까 재미없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입장이 사실 이제 듣는 입장으로 반환된 거 아니야? 40분 하고 끝나는 거? 뭐 한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올래? 듣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으로 바뀌니까 말하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점이 보이는 거지. 막 영호 어? 지금 난입하고 있어. 방송사고. 야 술 먹었냐? 어쨌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생각했을 땐 재미없을 것 같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사실 내가 좀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 재밌는 라디오 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그런 약간의 좀 그러니까 준비를 하자고 그래. 압박이 있었나 봐. 압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다는 거지. 난 자신 있어. 근데 재밌게 하려고 저는 하면 되지. 저는 사실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 예. 네. 그게 사실 핑계를 굳이 대자면 됐어요. 안 돼도 되나요? 변명의 여지를 한번 아니 될 것 같아. 네. 그래 뭐 변명 굳이 필요 안 하. 그 또 다른 피드백을 받았는데 1시간 반 너무 길다. 라는 그래. 지적을 받았어. 맞아 맞아. 한 시간은 긴 것 같아.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끝내고 싶을 때 끝내고 하는 라디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정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소소한 라디오라고 했으면 그래요. 그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리고 또 뭐 소소한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래 그런 얘기에서 그냥 한 시간으로 정할까 뭐 우리 한 시간 반 했지? 저번에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그치 한 시간 반 하는데 쉬는 그 말이 끊기는 이런 부분도 너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많이 여러분들은 지금 소소한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소소 아무튼 우리 인트로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과 클로징과 뭐 어쨌든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네. 다음 방송 전에 한번 고민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다른 피드백은 또 없었어? 일단 그 두 가지. 일단 두 사람의 목소리가 참 좋다라는 것과 괜찮다고 편안하다고 그거와 그 너무 이게 좀 길다라는 길다? 지적. 우리가 어떤 색깔 있는 노래를 틀어야 될 것 같은데. 노래가 다 일반적이고 그냥 그래서 어쨌든 다른 음악 라디오랑 다르지 않다 그냥 뭐 그냥 그런 거지 특별하지 않은 거지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특별하다 않은 거지 아 근데 우리는 뭐 굳이 특별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듣게끔 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메리트는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듣게끔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걸 버리고 우리가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을 버리고 되게 특별한 것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또 소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 듣는 맞아. 사람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소수여도 뭐 상관없지 그 목소리가 근데 일단 좋으니까 우리가 아, 네 아주 저분이 술을 드시고 하셨나 봐요 아, 요즘 술이 없어갖고 아무튼 그래 뭐 이쯤에서 뭐 노래 하나 들을까 이게 그래. 네. 온 김에 영호가 그래. 듣고 싶은 노래 좀 해줘 네. 마이크를 대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를 대고 키스 더 레인. 키스 더 레인.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아 잠깐만. 그 노래는 어떤 가수의 노래인가요? 그게 그 신용재랑 이루마랑 이게 여러 가수가 부른 노래. 키스? 키스 더 레인. 키스 더 레인. 근데 이루마도 노래를 부른다고? 연주? 연주를 했겠죠. 그치 이루마는. 키스가 그 키스가 맞는 거지 그 우리 이렇게 뽀뽀 뽀뽀 뽀뽀 키스 더 레인 키스 더 레인 그 이루마 그 찾았다 이루마 씨가 우리가 엄청난 그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 음악을 언제든지 틀 수 있는 그지 이게 참 스마트 시대 좋은 거 같아 예 전화가 안 오길 바라면서 잠깐만 네 나갑니다 이 노래 맞나요? 네, 그러면 듣겠습니다. 이루마 you know you never know what you have. 신용재 모르겠다. 아무튼 키스 더 레인 들어보세요. Every day is a rainy day.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쌓이면 지금의 내 마음을 알게 될까요? 얼마나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 사랑했는지 내 마음을 모르죠 그대는 모르죠 얼마나 그대가 간절했는지 사랑해 사랑한다는 이 말이 너무 그리워요 It's too late to say goodbye Too late to wipe your eyes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남이 돼버린 너와 나 아무리 애원 이름을 외쳐도 She's running out my life 내 마음을 태워버리고 Tell me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 I don't know what to do, so lost, dying slow without you. 너 없는 살바가라 외로워 접어줘 위 텅 빈 가슴 숨쉬기조차 괴로워 치료해줘 위 가시 박힌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 잠시 너를 빌려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쌓이면 지금의 내 맘을 알게 될까요 방에 갇혀 홀로 울며 천천히 무너져 사랑은 죄인가 페이만 남아 잔인한 게임 난 플레이어 하나 결과 뻔해도 그 주인공 살아가는 슬픈 드라마 Another sad love song yes. Played on piano keys 멜로디가 불러오는 추억뿐 Just sad memories 노래 좋네. 좋은데? 예, 네, 노래 좋다. 그렇지. 익숙한 멜로디잖아. 예, 익숙한 멜로디인데. 포맨. 맞아.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가사 쉬운 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참 선율이 좋아. 선율도 좋고. 슬픈 가사 말이었던 것 같은데. 왜 웃나요? 왜? 왜 웃어? 아, 지금 영호가 웃고 있습니다. 오그라든다고? 오그라든. 저런 오그라들어 빨리 얘기 한번 해주시죠 빨리 예. 이 청취자분들 아직 준비가 안 되나 지금 뭐야 이 방송 중에 난입도 하고 야 네가 지금 방해한 게 얼마인데 빨리 사과 멘트 사과 멘트네 사과 멘트 웃기는 놈이네 네 어쨌든 지금 축제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기념일에 계속.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난 기념일 기념일? 축제나 기념일. 축제나 기념일. 뭐 축제나 기념일 얘기 계속 하다 보면 많겠지. 너무 막연한데요. 그렇구만. 그럼 하죠. 기억되는 하루 뭐 이런 거? 날 나온 김에 파티 있잖아. 예, 파티. 그 사이클로스 파티. 그것도 맞아 축제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얘기해봐 빨리 그럼. 근데 우리 방송이 이게 이번 주 파티 아니야? 다음 주 파티구나. 6월 1일. 벌써 그렇게 됐네. 다음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 파티를 하는데. 뭐 그렇지. 그 얘기 명주가 한번 해 봐. 근데 그 전봉을 모르겠어. 봉봉 방앗간이라는 카페에서 그 독립 영화 그 고양이 춤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인가요? 그 고양이 엽서전 눌러 오라고 아. 하는 메뉴로 메뉴 그런 주제로 어쨌든 2012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10일까지 아. 한 10일간 진행이 되는데 그 중요한 거는 6월 1일 금요일에 오프닝을 시작과 동시에 8시에 고양이 춤을 상영을 해. 그리고 나서 밤 10시에 사이클롭스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심폐소생술 파티라고 와우. 하는데 이 그냥 파티를 하는 거겠지? 아직 나도 정확한 건 못 들어서 심폐소생술 어쨌든 지금 그 파티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제 얘기를 그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뭐 취지는 그냥 누구나 편안한 그치. 그리고 정말 가볍게 그럼 우리 이 방송 혹시나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 있었으면 좋겠다 있을 거야 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러면 이걸 지금 40분 동안 들었단 얘기인데 빨리 이를 들을 그날 오시면 자격이 되네 들을 자격이 되네 그날 오시면 그날 오시면 일단 음료 맥주 뭐 이런 그런 음료에 대해서는 명주가 제공합니다. 역시 준비돼 있고 역시 명주 당시 준비가 돼 있고 혹시 그건 있어 혹시 뭐. 먹다가 모자른다 먹고 싶다 그럼 본인 사 와야 돼. 그건 있어 입장료가 없지 안 오겠네. 응? 왜 안 와? 명주 때문에 안 오겠어. 구미를 당기게 못 만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재밌게 해주면 술도 계속 먹을 거 아니야. 그날 오시면 저는 그럼 그걸 해드릴게요. 이 저희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은 제가 발바닥으로 하이파이브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오기 싫다. 그리고 그 안주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연도 하신다는 분이 계시고 아 뭐 준비될 건 다 준비되어 있고 일단 이게 안 올 것 같아. 나라도 가기 싫겠다. 아 그래? 그냥 계속 술 얘기하지. 한 명은 발바닥으로 하이파이브. 뭔가 새로운 전환이지 않나요? 아니,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아니, 하이파이브를 맨날 대해서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봐. 어떠? 아 이 파티를 근데 원래 내가 처음 들었던 거는 우리 20대들의 모임 뭐 이런 쪽이었잖아. 모르는. 그렇지. 안면도 없고 처음 이렇게 낯선 분위기 와서 서로 뭐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런 거잖아. 이거는 어쨌든 내가 진행은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뭐 어쨌든 뭐 파티를 한다 그래서 뭐 같이 하자. 두루두루였던 거지. 그런데 나는 다른 형태를 조금 원했는데 어쨌든 근데 고양이라는 뭐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어쨌든 강릉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같이 해보자였지. 근데 나는 약간 손을 뗀 거지. 거의 내가 좀 하는 일이 조금 여유롭지 않아서. 했는데 이제 뭐 명주가 같이 하니까 좋은 것 같아 나는. 사실 그 어저께도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기 생각하는 그 파티에 대한 개념 거기에서 약간의 좀 의견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온 그 파티 이번 파티는 정말 가볍게 왔다 재미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되고 재미 있으면 놀고. 다음에 또 하면 또 오고. 그렇지. 이런 식. 근데 그분들이 조금 아쉽지. 이게 재밌어야 다음에 또 오는 건데 그 사람들마저 빠져버리면 올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라디오라서 말을 좀 아낄게. 그냥 근데 이거는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근데 충분히 와서 정말 이 정말 열린 공간 거기서도 막 음악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리고 뭐 자수 같은 것도 했었다면서 그런 이렇게 복합적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티가 있으니까 정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뭐 이거는 파티다. 강원도 강릉에서 하는 파티입니다. 뭐 전국에서 와도 돼. 오라고. 어쨌든 라디오 이거 듣고 오는 사람이 내 예상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라디오 듣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있으면은 내 끝까지 책임진다 진짜. 오시면 분명히 딱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라디오 듣고 왔다고 발바닥을 내미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나랑 발바닥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있으면 정말 고맙겠다. 좋네. 들어오면서 발 들면서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 지금 영호 씨가 지금 잠들고 있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듣는 지금 청취자 입장이야. 아, 맞네, 맞네. 어, 지금 공개 라디오의 청취자란 말이지. 실질적으로 그러네. 이걸 듣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지루해 하고 계셔. 그러면은 우리 방송 실패한 거야. 맞네. 그죠? 영호의 표정을 자꾸 살피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지금 재미없죠? 아, 지금 간신 과정에서 좋아 죽네. 어쨌든. 아무튼. 돌아와서 축제로 다시 돌아와서 축제로 돌아와서 야, 그 우리 그 강릉에서는 축제가 단오제밖에 없나? 큰 게? 뭐 그거는 굉장히 큰 축제지. 10월 달에 ICCN이라고 알아? 세계 무역 문화 축전이 있어. 10월 달에 그 세계 뭐 외국인들도 같이 하고 하여튼 그런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지금 몇 해 안 되지만 강릉 커피 축제가 있잖아. 아, 커피 축제. 어, 커피 축제가 있고. 그리고 뭐 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8월 달에 정동진 독립영화제도 있고. 페스티벌적으로. 그리고 아,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춘천에서 마임 축제를 해. 마임 축제는 지금 하고 있을 거야. 근데 미친 금요일이라고 내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가고 싶거든. 갈래? 어떤 축제지? 미친 축제? 미친 금요일인데 금요일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냥 밤새 놀면 돼. 거기는 그냥 그냥 파리. 그냥 거기 이렇게 모여 있는 텐트촌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그래? 그냥 가서 놀면 돼.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놀면 돼. 놀려고 오는 사람들이고 미친 금요일. 함께 할까요? 난 갈 생각이야. 아 그래?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럼 가나요? 나 근데 모임 있어. 무슨 나 그 우리 군대 모임 있어. 아 그놈의 군대. 군대는 깨나요? 군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네요. 아이고야. 군대 빌어먹을 국방의 의무. 빌어먹을 국방의 의무. 어쨌든 그런 축제가 있고 뭐 딱히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얘기한 것 빼고는. 근데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해도. 그치. 강릉이라는 이 좁은 도시 안에서 4개 5개. 그 의외로 찾아보면 되게 많아. 많은 것 같아. 하긴. 뭐 허난설한 뭐 어떤 축제도 하고 있고. 맞아. 그리고 아 8월 달에 남항진 맞나? 남항진. 남항진 페스티벌이라고 지금 기획 중에 있어. 그 어떤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텐트촌에서 놀고 그런 빠지지 않는 거야 텐트촌은 꼭 있어야 되지 여름철이니까 여름철에 캠핑하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소주도 먹고 처음처럼 그래 역시 명주당 오늘 이번 주에 안주는 뭐예요 그 추천해주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 이번에 축제 때 오코노미야키라고 일본식 전 그걸 만들었는데 맛있더라고 이 친구도 영어도 먹었는데 옆에서 엄지 손가락을 드네요. 아 그러면 그럼 그걸로 하면 되겠네. 이걸 아까 그거 그 파티에 고양이 파티에 오면 너가 그거 해주면 되겠네. 괜찮은 컨셉이다. 고양이와 딱 어울리는. 그래? 그렇게 그럼 내가 해볼까?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겠지 문을 열면서 발바닥을 들이밀고 근영이 하이파이브 하고 그다음에 와서 명주가 그걸 보는 순간 해야겠구나 요리를 하고 있겠구나 그럼 나는 열심히 먹어야지 아무튼 이그 이번 안주는 오코노미야키 아주 그럼 강릉에서 어디로 가야 그걸 먹을 수 있나요? 오코노미야키를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알려줘야지 현실적인 거. 그렇네. 다른 메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안 돼? 한 군데 아는 데가 있는데 그 교동택지에 가면은 일본식 선술집이 있어요. 근데 간판을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무튼 있더랍니다. 예. 아무튼 제가 명주에 그거는 소주에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렇지. 뭐 아무거나 다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그래. 근데 아무튼 안주로서는 좀 좋은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아직 술은 그 곁들여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사케. 사케랑 먹으라고? 돈 있어? 아니. 청주를 대표 먹어야죠. 오케이. 예, 또 사케하니까 생각나네. 지금 이거... 영호의 표정이 안 좋아. 아 그래? 우리 문자로 눈을 돌리고 있네요. 슬프다. 지금 우리가 반성해야 돼 이거. 아 그렇네. 같은 공간 있는데 웃겨주질 못해. 오늘 나의 컨디션이 안 좋거든. 근영이도 아까 안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좋아졌었어. 네, 좋아졌어. 사실 나도 좀 안 좋았어. 왜? 아 나 오늘 그 요새 계속 레포트 쓰느라고 빌어먹을 학교. 빌어먹을 학교. 오늘 못 잤거든. 빌어먹을 라디오 해야겠어. 나는 빌어먹을 국방의 임무로 하고 와서. 아 예비군 훈련. 네, 훈련 갔다 왔죠. 근데 학교에서 하잖아. 학교에서 했는데도 이게 뭔가 지치더라고요. 뭘 지쳐? 뭐 계속 사진 찍고 있더만. 내가 오늘 다 인증샷은 차후에 올리기로 하고. 내가 오늘 느낀 게 또 있는데 이놈의 군대는 자꾸 집을 그립게 만들고 담배를 부르고 참 그런 곳입니다. 몇 시간 훈련했지? 8시간? 넘었죠. 8시간은. 그래? 오전 8시에 입소를 해서 일과가 오후 5시 20분에 끝나고 퇴소를 오후 6시에 했으니까. 그렇구나. 꽤 했네. 예, 한 10시간은 되나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빡세졌어? 예전보다는 훨씬. 아, 그래도 나아지고는 있구나. 그게 나아지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힘들지. 그렇지. 그렇겠다. 빌어먹을 국방의 의무. 얼마 전에 영우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이 됐나? 아 정말? 근데 머리가 저렇게 길어? 얘는 뭐 길으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오 괜찮다. 이거 꽤 된 줄 알았는데. 얘는 전투경찰 출신입니다. 꽤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맞고 그거 안 막지 말지. 근데 얘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그 TV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격한 그런 방어보다는 투색. 근데 그게 되게 속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되게 약자잖아. 그러니까 어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약자들인데 좀 사회가 어떤 좀 나아지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거고 어떤 운동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또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그런 또 안 맡긴 또 뭐 하고 이 의무를 하고 경찰의 의무를 하고 맞아. 있으니까. 근데 되게 그게 되게 슬픈 것 같아. 예전에 그 광우병 FTA를 막는 시위를 되게 컸잖아. 근데 그때 20대 친구들이 좀 있었어. 서울에 광장에. 난 실제로 보지 못했고 들은 이야기야. 근데 20대들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또 20대 전경들과 20대 시위단이 마주친 거지. 근데 거기에 또 친구들이 있고 서로의 친구들이 있던 거야. 근데 한쪽에서는 막아야겠고 한쪽에서는 시위를 그래도 해야 되잖아. 부딪히면서 이제 그쪽 경찰 애들이 이런 거지. 우리 좀 싸우지 말자. 그 우리가 내가 뭐 그 뭐 최고선임이었겠지. 최고선임이 싸우지 말자. 그리고 한쪽에는 나도 그걸 원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쪽에서는 평화적으로 하기로 했었고 이쪽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 최고선임자가 그거를 이제 그냥 서 있기만 한 거지. 그래서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참 멋있지만 또 뒷면에서는 안타까워. 좀 그렇잖아. 그렇지. 친구 아,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때릴 수 없잖아. 친구인데. 그리고 또 잡아갈 수도 없는. 나도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또 그게 비단 친구들만의 문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더라고요 가끔은. 그렇겠다. 참. 그렇죠. 우리 빌어먹을 국방의 의무. 아니 너무 까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사회성도 이렇게 밝혀주고 우리 대치그룹 날디오 괜찮네. 어쨌든 좀 피곤하다. 피곤해? 아니야. 빨리 다 신나게 가야지. 좋은 이야기 해봐. 저번에 시도했던 개그 한번 해보란 말이야. 저번에 뭐였지? 설레임. 망설임. 망설임. 야.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닌 장보고 있잖아. 맞다. 아, 나 근데 그거 다시 들으면서 웃었어. 아, 진짜? 장보고? 장보고 웃기더라고. 장모. 영우한테 한번 해줘.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장보, 장보고 용품 알 거야. 용품 알겠지. 그 왜 문, 문, 어, 모른대 그냥. 그만해. 자신감이 떨어졌네. 그러지 말자. 그럼 이제 이, 어, 노래, 노래나? 열심히 노래 뭐 듣고 싶어? 열심히 이미지 세신 중인데. 어, 노래? 뭐 들을까? 어, 듣고 싶은 노래 생각났는데 이건 축제랑은 관련은 없어요. 근데 오케이, 오케이. 축제랑은 관련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그 항상 생각을 해 왔던 거 부분이고 그 25세 들을 설면서 뭔가 조금은 예, 애매한 입장이 되기도 하고 뭔가 예,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에 들어선 이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노래 25 가수가 누구였지? 옥상달빛인가요? 네, 25 네,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네. 좋아, 들어봅시다. 옥상달빛의 25 네, 맞나요? 어, 모르겠어 지금. 25 24살 아니야 혹시? 아, 아니야. 25. 옥상 달빛의 25. 24. 있는 여기 막 김주환이 나오고 그래. 어, 그러게. 어? 글쎄. 어쨌든 그 25 우리가 지금 25이구나. 아, 난 그 이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어? 어, 나도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어, 들어볼게. 예. 이제 이 이상으로 대내하는 거야. 아, 이게 아주 나 웃긴데. 자기도 안 웃기대. 나도 안 웃긴데. 그냥 한 번 하지 마세요. 저도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웃으면서 쳐 그냥. 아유. 왜 저 자기도 몰라. 하다 그냥 그냥 이 상태로 해. 원 투 어머나 우리가 25이 되었네 이제는 진짜로 혼자 설 나이 되었네 난 아직 그대로인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25 되었으니 이제 슬슬 꿈을 꺼내보자 28입니다. 원테이크 원테이크. 광고 냄새 나지 않나? 네가 느꼈지. 아, 네. 그치. 25. 우리는 25입니다. 옥상달빛 여러분. 25입니다. 이게 아마 이게 마지막 곡일 것 같아. 우리가 한 시간으로 벌써 했어. 와.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또 하고 있어. 두 번째 이야기를 써 내려갔어. 써 내려갔어. 예, 18. 얍. 뭐 얘기해? 얍, 18. 얍. 18. 어쨌든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가 소소한 라디오로 정말 첫 시작을 할 텐데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고민해보고 같이 해보자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예, 자주 만나면서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명주 씨. 나는 좀 더 재밌게 좀 더 오늘은 진짜 우리 셋 다 좀 다운돼 있던 것 같아. 다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그 영어 목소리 듣고 싶어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한 20분 정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어떠셨는지. 이런 아 빨리 와. 아 제발. 방송 안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안 끝내. 여기 출입하려면 한마디는 해야지. 그렇지. 영원 씨. 좀 지루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좋다. 굉장히 건방지네요. 지루한 것 같다니. 뭐 들을 거 다 들어놓고 이제 와서. 소소한 라디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뭐 마무리 멘트는 저번에 명주가 있으면 이번에 박강성 씨가 하고 끝냅시다. 마무리 멘트를 또 해야 되나요? 해요 빨리. 다음 주에 봬요. 소소. 미쳤구만. 이 안무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아쉽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